언제라도 달려가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지. 마주보며 사는 게 그게 바로 내 사랑이지.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운 사람, 만나지 못하면 더 미운 사람,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오는 사랑, 나는 그 사랑이 좋다. 찢고 뽑고 살아도 마주보고 살아야지. 그게 바로 내 사랑이지. 사랑이 뭐 별거라더냐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네. 오늘도 내일도 부대끼며 살아야지. 그게 바로 사랑이지. 마주보며 사는 게 그게 바로 내 사랑이지. 떨어져 있으면 미운 사람, 만나지 못하면 더 미운 사람,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오는 사랑, 나는 그 사랑이 좋다. 찢고 뽑고 살아도 마주보고 살아야지. 그게 바로 내 사랑이.